노래 속에 새겨보는 달량의 역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이 백도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 온 영광 넘친 로성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 본영의 길이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도 밀림의 설렘과 더불어 영원할 노래. 백도의 혁명정신을 뼈와 살로 간직하는 우리 천만군인의 불같은 마음을 담아 내 조국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 치는 노래소리, 노래소리.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용역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의 피어린 자옥자옥을 뜨겁게 전해주며 백두밀림이 설레입니다. 울려가는 노래와 더불어 우리의 귓전에는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남들이 100년, 200년을 두고도 못 담아줄 눈비를 다 맞으셨다. 어깨에 내린 눈을 돌 사이도 없이, 비에 젖은 옷을 말릴 사이도 없이 원수들과 싸우셨다고, 그 거룩하신 발자취는 백도의 홈산줄령 그 오대에나 깃들어 있다고 하시던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방의 날을 위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헤쳐오셨습니다. 그 길에서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쓰라림은 과연 얼마였습니까? 밀림의 설레임 소리가 전해줍니다. 강도 일제에게 선멸의 불비를 쏟아부은 통쾌한 그날의 격전장의 이야기며, 우등불가에서 조국을 그리던 잊지 못할 수경지의 이야기, 생내를 움켜먹으며 눈보라를 뚫고 헤쳐간 고난의 용길에 대한 이야기, 박달나무도 오르터지는 빙서루에서 희생된 존의의 봉분조차 해주지 못하는 뼈를 애는 아픔에 피눈물을 삼키시며, 잘 있으라 전우들, 지금은 타양만리 온 땅에 그대들을 두고 간다. 나라가 독립되면 그대들을 찾아오리라고 다짐하시며 피끓는 오열을 터치시던 수령님의 이야기도 백두 밀림의 설렘 소리에 실리옵니다. 부디 삼가 나무를 보이라 우리 선열의 용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오이 알리하고, 이 나라의 한 시인이 목매어 외쳤듯이 나무 한 그루 흙 한 줌 돌 하나에도 발지산의 녹시 오린 백두의 밀림입니다. 설렘 소리에 실려오는 빨치산의 이야기는 결코 한일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끝없이 파도치는 백두밀림의 설렘 소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빨치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영감무쌍에 지어온 중후한 행군길의 가지가지 사연들을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자국과 민족의 운명을 반가리 하던 존엄한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다름 아닌 빨치산 행군길이었습니다. 그 나날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치산식의 강행군으로 조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해치우가신 그 날의 백두산 눈보라 군감자 묘달로 끼니를 이우셨던 추억의 모닥불 자리도 백두밀림은 고스란히 품어안고 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지켜주신 위대한 빨치산 아들에 대한 전설이 백두밀림의 빨치산 이야기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에 노래의 추억 깊은 선열은 천만의 가슴 가슴에 더더욱 절절히 파고듭니다. 설리입니다. 혁명의 붉은 길을 더욱 고세차게 휘날려 가시는 전설적 영웅의 빨치산 이야기를 전해주며 백두밀림이 설리입니다. 금시라도 온몸을 날려버릴 듯 대지라는 칼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장기한 백두산 해돋이를 부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의 갈바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게 벼려준다고 우리는 최후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갈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말씀 이 노래에 실려 더 뜨겁게 안겨옵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오려있는 백두산에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할 애국의 뜻, 신념의 뜻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천만군민은 저국의 해방을 위하여 힘을 아치는 눈바람을 앞장에서 외치시며 원수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내리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모습을 보았으며 제국주의 무리들을 한 손에 굽어지시고 원수 경멸의 불호령을 내리시던 김종일 장군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일성 빨치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제국주의의 후예들이 오늘날 조선의 국력을 세계에 우뚝 세우시고 원수들을 발끝 아래로 굽어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산의 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혁명의 노래, 신념의 노래, 밀림이 설레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내는 빨치산 이야기로 심장을 끝없이 불태워주는 이 노래를 부르고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시작하고 전진해온 첫째 혁명위협 선군 혁명위협을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